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나서 4장 11절과 12절을 본문으로 해서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요나서 1, 2장 말씀에 이어서 요나서 3, 4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설교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요나서 말씀을 통해서 요나의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요한복음 8장에서 그 유대인들의 죄를 지적하시는 그 죄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았고 그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부류의 사람들은 자신이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로 오늘날의 우리들을 가르친다.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말씀이 요나서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요나가 저질렀던 죄는 어떤 죄였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구원을 자신의 뜻대로 제안한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틀렸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당신 이번에만큼은 당신이 틀렸습니다. 끝까지 요나는 그 고집을 굽히지 않습니다. 끝까지. 혹시 우리도 그러한 죄를 짓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개인적인 또 민족적인 감정 또 시대의 이념과 상황 어떤 제도를 기준으로 해서 누군가를 구원해서 배제시키며 하나님의 자비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한 오직 하나님의 은총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었던 자신의 죄악과 이스라엘의 조상들의 죄악은 망각한 채 이방인들을 향한 부정적인 선입견과 편견으로 그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작은 티에만 우리가 집중한다면 어찌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지난 주일 저녁에 JTBC에서 했던 그 이규현의 스포트라이트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 있으시나요? 지난주에는 세월호 이야기를 다뤘었습니다. 세월호 이야기. 그러면서 두 명의 세월호 의인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자살한 고 김관홍 잠수사에 대한 이야기를 다뤘고 그 김관홍 잠수사가 자살한 바로 그날이 이규현 스포트라이트와 인터뷰를 하기로 한 날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우리가 하루만 일찍 인터뷰를 잡았으면 김관홍 씨가 죽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텐데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걸 보았고 또 한 명은 일반인 승객 김동수 씨라고 하는 제주도에 사시고 대형 트럭을 모시는 분인데 세월호에서 배가 침몰하자 소화전에 소방호수를 이 선실로 내려서 아이들을 건져올린 13명의 아이들을 건져올린 하지만 결국에 배가 침몰하자 그 아이들 자신을 향해서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아이들을 두고 배를 탈출할 수밖에 없었던 그 김동수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김동수 씨는 그 사고 이후에 지금까지도 그 아이들의 눈동자를 잊지 못해서 세 번이나 자살 시도를 했습니다. 세 번이나. 그러면서 팔뚝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팔뚝에 죄인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로 팠어요. 정말 이렇게 살짝 판 게 아니고 칼로 그냥 죄인이라고 하는 글자가 선명하게. 그분은 의인이죠. 선장도 선원들도 배를 버리고 탈출할 때 끝까지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근데 그분이 자기에게 나는 죄인이다 라고 팔목에 쓰면서 그 트라우마 속에 아이를 두고 온 죄책감 속에 살아가고 반면에 세월호 침몰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진실을 은폐하고 유가족들의 명예를 훼손하면서 죄인과 의인이 뒤바뀌어 있는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기독교의 진리를 이해하고 바로 볼 수 있으려면 이 세상을 뒤집어야 한다고 이야기했죠. 여러분 죄인은 십자가를 지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도 십자가를 지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의인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 죄인들은 의인처럼 살아갑니다. 죄인들은 청와대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세계적인 기업의 회장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의인들은 십자가를 지며 지금도 수치와 모멸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한 장 좀 볼까요? 루벤스가 그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1634년의 그림입니다. 제가 자주 설교 시간에 보여드리는 그 카라바조라고 하는 화가는 이 바로크 시대를 연 사람이라면은 이 루벤스는 바로크 시대를 완성한 화가라고 이렇게 불려집니다. 이 그림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있는 그런 그림인데요. 삼각형 구도입니다. 삼각형 구도. 그래서 여기 최정점에 이제 로마 병사가 백마를 타고 이렇게 있죠. 백마. 그리고 왼쪽에 이제 예수 모친 마리아와 모친을 뒤에서 부축하고 있는 요한이 있고 그 마리아 밑에는 베로니카라고 하는, 사실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데 그 예수의 피와 땀을 닦아준 여인, 카톨릭 그 전설 속에 있는 여인입니다. 베로니카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 오른쪽에는 구레네 시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못하시니까 로마 병사가 옆에 있는 사람 중에서 심 좋아 보이는 사람에게 십자가를 억지로 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구레네 시몬이 있습니다. 이 삼각형 구도이고 그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는 그림적으로 봤을 때 그런 구도입니다. 이 로마 병사의 표정은 오만하죠. 그러니까 십자가형을 빨리 끝내고 자기는 선술집에 가서 술을 마셔야 되는데 예수가 계속 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짜증 섞인 표정으로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두 여인은, 그리고 요한은 슬픔에 가득 차서 애절한 눈빛으로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레네 시몬은 뒤통수가 나와 있잖아요. 고개를 돌리고 있죠. 저는 모든 그림마다 화가들은 인물을 그렸을 때에는 그 인물 중에 누군가가 자기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루벤스는 이 사람이 바로 자기가 아닌가 라고 그렸다고, 뭐 저는 이 그림에 대한 해설서를 보지 못했는데 아마도 그런 의미가 아닐까. 십자가를 모멸찬 눈빛으로 바라보는 로마 병사와 또 예수를 애절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마리아와 베로니카. 하지만 자기 자신은 십자가를 늘 외면하며 살았다. 뒤통수를 돌리며 살았다. 여러분이 셋 중에 어떤 모습입니까?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크고 놀라운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죽음을 예고하시니까 저도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결코 따라올 수 없다. 이 십자가는 나 홀로 져야 되는 것이다. 따라올 수 없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예수를 어떠한 눈빛으로 바라보느냐 입니다. 오늘날에 십자가를 지고 있는 의인들을 세상은 수치와 모멸의 눈빛으로 바라보죠. 그 대중의 눈빛을 거두고 예수를 애절한 눈빛으로 바라봤던 베로니카와 마리아와 같이 우리도 이 시대의 의인들을, 십자가를 지고 있는 의인들을 그렇게 따스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신앙의 최대치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는 요나서 3-4장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장과 2장과 3장과 4장은 완전히 구조가 일치합니다. 1장과 2장, 그리고 3장과 4장은 그 쌍둥이 본문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있고 요나의 불순종이 있고, 그리고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고래 뱃속에 들어간 요나의 이야기로 1, 2장이 끝이 나죠. 3, 4장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있고 요나의 불순종이 있고, 요나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방농풀 아래 들어간 요나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7절부터 11절은 요나서의 결론 부분이어서 1장과 2장, 3장과 4장은 같은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장은 9절로 마치게 되고 3장 1절이 시작이 되는데, 2장 9절과 3장 1절 사이에 그 숨어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 감춰져 있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 2장은 9절로 끝이 나죠. 고래가 10절로 끝이 나나요? 10절로 끝이 나죠. 고래가 요나를 그 욥바에다가 토해냅니다. 요나가 다시스로 이제 가는 배를 타기 위해서 욥바로 가서 배를 타는데 그 욥바에다가 요나를 토해내죠. 그리고 2장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3장 1절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죠. 그 2장 10절과 3장 1절 사이에 어떠한 말씀이 감춰져 있습니까? 그 행간 사이에 어떠한 중요한 교훈이 감춰져 있습니다. 어떠한 것일까요? 요나가 가만히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욥바에. 만약에 여러분이 요나라면은 다시스로 가지 않겠다, 니느웨로 가지 않겠다라고 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가 풍랑을 만나서 다 죽을 뻔하고 하나님이 이방인도 건져주시고 자기도 고래 뱃속에 들어가게 하셔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고래는 다시 자기를 욥바에다가 토해냈습니다. 그럼 요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나는 어떻게? 니느웨로 가야죠. 하나님의 뜻이 니느웨로 가는 거에 있잖아요. 요나는 가지 않습니다. 요나는 욥바에서 버티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자신이 니느웨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두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말씀하고야 하고서야 요나가 니느웨로 움직이게 되죠. 요 2장 10절과 3장 1절 사이에 요나의 불순종, 요나의 침묵, 요나의 머뭄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나는 요지부동입니다. 요나의 침묵과 요나의 머뭄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저항이며 불순종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감동과 은총과 깨달음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말씀은 충분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은 충분합니다. 근데 우리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요지부동입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순종 없는, 실천 없는, 행동 없는 신앙은 공허한 정도가 아니라 위험하죠. 하나님의 뜻에 저항하고 그 일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니느웨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로 인해서 세상이 보는 하나님, 구원, 성경, 천국을 왜곡시키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들의 침묵과 머뭄이 가리우고 방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날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교회와 성도들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행하지 않고 있다면, 아니 아예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면, 아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들을 행하고 있다면,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다든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요나가 그 풍랑이 있는 배 위에서 요나 때문에 이 풍랑이 일었다는 것을 뱃사람들이 알게 되잖아요. 그때 요나가 뱃사람들에게 자기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그 말씀을 볼까요? 1장 8절인데요. 1장 8절에 요나서 1장 8절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에 있으며 너희 민족의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시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이 1장 9절의 요나의 고백, 지금 요나는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불순종하면서 다시스로 가고 있는 배에서 그 뱃사람들에게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 다시스로 가는 배에 타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있는 자신을 소개하면서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쓰는 말 중에 근자감이란 말이 있습니다. 근자감. 근자감이 무슨 뜻이죠? 예, 네, 근거 없는 자신감. 근거 없는 자신감이죠. 예, 네, 근자감입니다. 불순종하면서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여러분, 오늘 앞에 읽었던 교독문과 찬송의 고백이 어떠셨습니까? 저는 오늘 교독문을 읽을 때 내가 정말 이 교동문을 읽기에 합당한 사람인가? 내가 그토록 하나님을 구하며 살고 있고 살았고 앞으로 살고 싶은가? 내가 정말 주 없이 살 수 있나? 그렇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찬양하고 있다면 이오나의 고백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근자감이죠. 근자감. 하나님은 요나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도 물러서시지 않죠. 그 자리에 머물러서 여전히 그 죽음과 구원이라고 하는 바다의 풍랑과 고래배 속에 들어가서 구원을 경험한 요나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있는 그 요나를 하나님은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물러서시지 않습니다. 만약 제가 하나님이면은 요나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 야 너 안 되겠어. 너 이래도 바다의 풍랑 일고 고래배 속에 들어왔다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자비와 니느웨를 향한 이 구원의 은총, 나의 계획에 순종하지 못해? 그러면 요나 말고 요너. 죄송합니다. 네. 제가 요나를 읽을 때 제가 그렇게 읽어요. 항상 요나다. 네, 요나. 사실 이게 굉장히 웃겨야 되는 건데요. 요나다. 바로 그 요나가 바로 나다. 그렇죠? 하나님이 물러서시지 않습니다. 요나 너 말고 다른 사람을 불러서 니느웨로 보내시지 않고 다시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결코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형식적인 신앙에 만족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믿는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예수와 같은 삶을 원하십니다. 끝까지.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1장 3장 1절부터 4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아멘. 근데 5절은 어떻습니까? 5절 한번 여러분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요나서 3장 5절 같이 읽읍시다. 3장 4절이죠. 3장 4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라. 아멘. 분명히 성경 저자는 니느웨라고 하는 성읍이 사흘 동안 다닐 만큼 큰 성읍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원문에 보면은 큰, 크다라고 하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성읍이다라는 뜻입니다. 니느웨가 나에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나에게 그렇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3일 동안 당일 만큼 큰 성읍이 아니라 네가 최소 3일은 쏟아 부어야 될 만큼 중요한 성읍이다. 근데 요나는 어떻게 이 회개와 심판의 선포를 어떻게 얼마 만에 맞추죠? 하루 만에 마치게 되죠. 그러니까 지극히 형식적인 순종이었고 사실상은 불순종에 가까운 순종이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요나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크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러니까 요나가 니느웨를 방문했잖아요. 그러니까 요나의 방문은 아마도 많은 주석가들이 보기에, 그러니까 지금처럼 뭐 제물포에 아펜젤러 선교사가 선교하러 온 그런 방문이 아니고 외국의 특사로서 공식 방문이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니느웨 정도의 도시에서 특사가 공식 방문 일정을 하려면 최소 3일이 걸린다는 거예요. 3일. 핵심적인 장소를 다 이렇게 방문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이 3일인데 요나는 하루 만에 그 일정을 끝냈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들러야 되는 장소를 들리지 않고 건너뛴 것이죠. 기분 내키는 대로. 자신의 육체가 지치면 힘들면 하지 않고 아 저기 그냥 건너가, 아 저 사람들 별로 표정 안 좋아 건너가 해서 3일 동안 해야 되는 공식 일정을 하루 만에 축소해 버린 것입니다. 자신의 기분 내키는 대로 몸 상태에 따라서 지나치고 건너뛰고 외면하고 무시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요나의 사역은 그 도시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에 전혀 미치지 못했습니다. 요나는 여전히 자기 자신, 자신의 감정, 자신의 이성, 자신의 경험, 자신의 신념이라고 하는 헛된 것을 숭상하고 있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저버리고 있습니다. 요즘에 아주 유행하는 그 유행어 중에서 머시중한디라고 하는 유행어가 있죠. 무엇이 중요한데?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엇이 중요한데? 네 감정이 중요하냐? 니느웨 백성들의 구원이 중요하냐? 네 기분이 중요하냐? 니느웨 백성을 향한 나의 자비가 중요하냐? 무엇이 중요한데? 라고 지금 우리에게도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 중요하냐? 무엇이? 우리 자신의 욕망에는 충실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증언하는 일에는 태만한 우리 자신을 향해서 주님은 무엇이 중요한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최소 3일이 걸려야 되는 그 일을 요나는 하루 만에 마쳤습니다. 형식적으로. 그리고 그러한 순종의 이면에는 저들은 심판받아야 된다. 내가 제대로 전도하면 저들 구원받으면 어떡하나? 너무 성의 없게 그들의 심판을 기정사실화하고 요나가 회개와 심판을 선포했지만 놀라운 결과는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온 것입니다. 놀라운 것이죠. 말씀을 같이 볼까요? 요나 3장 5절입니다. 3장 5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배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옷을 입을 것이고 입을 것이요 심소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요나의 형식적인 순종에도 불구하고 니느웨의 왕과 모든 백성과 심지어 짐승들까지도 배옷을 뒤집어 쓰고 금식하며 물도 마시지 않고 여호와께 용서를 구하고 각기 악한 길에서 떠나고 손으로 행한 강포를 버렸습니다. 버렸습니다. 저는 이것이 2장의 반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치 이방인들이 풍랑의 원인이 요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도 요나를 바다에 던지지 아니했던 것처럼 요나의 형식적인 회개의 선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진심으로. 앞서 지난주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요나서의 주제는 이방인에 대한 우리의 편견, 이방인에 대한 우리의 선입견이 얼마나 깊고 깊은가. 그들은 회개하지 않을 거야.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하지만 요나의 그 형식적인 순종마저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그들을 돌이키신 것이죠. 요나는 그들이 심판을 받던 말던 개의치 않고 성의 없이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순종하지 않으면 또 바다에 풍랑이 일고 자기가 빠지게 되고 이번에는 고래배 속에는 힘들겠구나 라고 생각에 들어서 순종했지만 하나님은 그 형식적인 순종을 통해서도 니느웨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를 구현하시고 실현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니느웨 백성들이 한 회개는 요나가 고래배 속에서 한 것처럼 여전히 벗어버리지 못하는 우월감이나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회개하죠. 진심으로. 그들의 회개는 철저했습니다. 그들의 회개는 철저했습니다. 왕부터 짐승까지 금식하며 배옷을 입고 회개했습니다. 그 SCC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저희가 SCC를 더 재밌게 하기 위해서 저하고 전사님하고 서도원 형제하고 프로젝트를 하나 했습니다. 프로젝트를. 그 프로젝트는 뭐냐면 몸무게 5kg 빼기. 5kg가 아니고 5% 빼기. 5%. 지금 나의 몸무게에서 5% 빼기. 제가 오늘 아침에 제 몸무게를 재보니까 71.7kg더라고요. 그래서 제 몸무게에서 5%를 빼면 68.2kg예요. 68.2kg까지 못 빼면 속초 가서 닭강정 다 사기. 전체한테. 그래서 제가 지금 필성형제에도 같이 동참하시고 진하자매도 요즘에 좀 살 빼시려는 그런 고민이 있으셔가지고 하고 예지도 그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요. 같이 동참하실 분은 예배 끝나고 같이 제가 저울을 갖고 왔어요. 저울에 올라서 체크를 하고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 어떤 말이 있습니까? 다이어트 할 때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그리고 오늘 아침에 도훈이가 보낸 말인데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 그런 함정들이 있죠. 오늘부터다. 오늘부터. 이들의 회개는 내일부터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내일부터 변화해야지. 아니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은 니느웨 아수르 백성들을 통해서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신앙에 빠져서 우리가 앞에 했던 고백처럼 그런 형식적인 죄의 고백에 빠져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니느웨 백성들의 회개를 보여주면서 얘들아 회개는 이렇게 하는 거야. 회개는 이렇게 하는 거야. 너희를 붙잡고 있는 그 죄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는 금식하며 배옷을 입고 악한 길에서 떠나고 너희가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기 위해서 발버둥 쳐야 돼. 1907년 평양 대붕이 있었습니다. 장대현 교회에서 그 평양 대붕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 1903년의 원산 대붕입니다. 원산 대붕. 그 원산 대붕이 어떻게 그 하디 선교사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되는데 이 하디 선교사는 1890년에 그러니까 원산 대붕 있기 13년 전에 감리교 선교사로 부산에 입항을 합니다. 부산에. 이 사람이 토론토 의대 출신이어서 의료 선교사였습니다. 그래서 게일 선교사와 함께 또 캐나다 YMCA와 함께 부산에 병원을 세우고 의료 선교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북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부산에서 사역의 열매를 거두지 못합니다. 열심히 했는데 사역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강원도 통촌으로 올라갑니다. 통촌은 지금은 이북 지역 통촌으로 올라가서 거기서도 사역의 열매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강원도 원산으로 올라갑니다. 더 위까지. 그러다가 1903년에 맥컬리 선교사라고 하는 사람이 원산에 있는 외국 선교사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 선교사들을 위한 성경 공부를 엽니다. 그리고 그 원산 성경 공부의 강사로 이 하디 선교사를 초대를 해요. 그리고 그 선교사들과 공부하기 전에 그 동네 한국 사람들에게 먼저 성경 공부를 하고 마치고 선교사들한테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하디는 준비한 원고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원고대로 하지 않고 원고를 내려놓고 그 한국인들과 조선 사람들과 그리고 거기에 모여있는 외국 선교사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3년 동안 남감리회가 강원도에 세운 교회에서 애써 일해왔지만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나는 한국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원인이 한국인에게 있는 줄 알았습니다. 한국인에게. 하지만 그 원인이 나에게 있음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백인이라고 하는 인종적 우월감과 토론토 의대를 나왔다라고 하는 의사라는 교만함, 바로 그 교만함과 완악함, 회개해야 될 사람들은 바로 그 사람이라고 하는, 그들이라고 하는 이 교만함과 완악함이 한국교회 원산의 부흥을 막았습니다. 제가 바로 회개해야 할 죄인입니다. 그때부터 원산의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그것이 평양으로 번져서 지금 한국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누구부터 하는 것입니까? 자기 자신부터이죠. 근데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4장 보면 지금 니느웨 백성들은 회개하고 있습니다. 금식하고 있습니다. 강포에서 떠나서 의로운 일을 행하고 있는데 요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4장 5절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아멘. 회개하는 걸 구경하는 겁니다. 초막을 줘놓고 저들이 회개하는 걸 구경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니느웨를 회개하게 하신 것은 요나를 회개하기 위해 요나가 회개하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요나는 그들의 회개를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주님이 초대하시는 회개의 자리를 외면한 채 오히려 회개하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무시하고 그들의 회개에 대해서 무관심한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요나에게 한 가지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그 초막 위에 박농쿨을 이렇게 두시죠. 사막 한가운데니까 박농쿨은 요나에게 큰 그늘을 제공해줬습니다. 요나가 너무나 기분이 좋았습니다. 밤에 그 박농쿨에 벌레가 들어서 박농쿨이 다 말라 죽게 되고 또 사막에 부는 그 함식이라고 하는 모래바람이 있죠. 모래바람이 불면서 요나가 또 죽으려고 하죠. 정말 진짜 이제 죽어야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박농쿨도 뺏어가시는구나. 죽어야겠다.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요나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10절과 11절의 마지막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본문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자유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그럼 요나의 이름의 뜻이 혹시 무엇인지 아시나요? 요나의 이름의 뜻이 비둘기입니다. 비둘기. 그리고 요나 시대의 비둘기의 의미는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자라는 뜻입니다. 요나 시대의 비둘기의 의미는. 그렇죠? 그러니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요나예요. 요나. 요나서를 읽으면서 여러분 자신, 바로 나.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유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바라보지 않은 채 지금 여기서 오늘 내 쾌락과 욕망 속에 빠져 살아가는 분노해야 될 일에 분노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을 일에 분노하는 여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박농쿨이 사라지니까 요나가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그 말의 원어 뜻이 무엇이냐면 네 너의 붉어진 얼굴이 아름답지 않다 요나야 이 뜻이에요. 그 성내다가 붉다란 뜻이고 옳으냐가 아름답다란 뜻이거든요. 너의 붉어진 얼굴이 아름답지 않아 요나야. 너의 사사로운 감정 때문에 네가 분노하고 그 열정 때문에 타오르는 네 모습이 아름답지 않아. 반대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자비와 이 땅에 펼쳐져야 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우리의 얼굴이 붉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열정이 우리의 열망이 타오르지 않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요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선 1, 2장에서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요나 때문에 배가 좌초되기 직전이지만 이방인들은 그를 구하려고 했습니다. 함께 살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오늘 니느웨 백성들이 보여주는 이 회개, 이 믿음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니느웨 백성들이 보여준 이 철저하고 이 완전 온전한 회개가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 그 상반기 때 읽었던 헤르누트 기도서의 내용 중에 기도문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그 저희가 이제 말씀 그리고 하루라고 하는 그 매일 묵상집을 이렇게 읽고 있는데 그 헤르누트 기도서예요. 헤르누트 기도서. 그 헤르누트의 뜻이 혹시 뭔지 아세요? 헤르누트? 주님이 보호하시는 곳이란 뜻이에요. 주님이 무엇이 우리를 보호합니까,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보호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 마음에 진정한 평화가 있게 되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이 세상의 시험과 악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 기도서에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공동체 예식문에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기도인데요. 우리 가운데 모든 무질서를 거슬러 화평의 하나님이신 당신을 확증하여 주소서. 모든 무성의한 자세를 물리쳐 주소서. 당신의 공동체의 모든 지체들의 삶을 추스르소서. 범사에 성실함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아멘. 또 하나의 기도문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로 지혜롭게 하며 그 사랑과 지혜가 만날 때 우리는 비로소 의로운 열망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안에 의로운 열망이 있길 바랍니다. 사사로운 일로 분노하고 얼굴이 붉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얼굴이 붉어지는 거룩한 분노가 거룩한 열정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